남조선 인터넷 신문 동일뉴스에 의하면 1일 서울에서 살인정권 규탄 백남기 농민 추모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집회 장소인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 3만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날의 투쟁은 2016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11.12 민중총궐기 투쟁을 앞두고 계획한 봄국민 집회의 하나로 전개됐습니다. 이에 앞서 9월 30일 남조선의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이 국회에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괴뢰경찰의 시신부검을 반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주장을 따를 것을 괴뢰당국과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남조선의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고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재미동포들의 집회가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스에 있는 괴뢰 총영사관 앞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